맡은 네 맘을 알듯 맡은 네 맘을 애매한 우리 사이를 Tell me now, tell me now 너는 나를 걱정하게 해 넌 나를 옴짝달 꼼짝 못하게 해 너는 나의 이외로움을 조금씩 조금씩 마취시키고 내 친구인 척 아닌 척 때로는 연인인 척 아이스크림처럼 샤뚜뚜뚜뚜 너는 나의 맘을 녹여놔 알 듯 말 듯해 All I wanna do All I wanna do 혼자 착각한 거니 뭘 바라보고 있냐고 너는 나를 아냐고 애매한 우리 사이를 Tell me now Tell me now 들려봐 가슴 뛰는 소리 돌아봐 날 몸이 널 보면 떨리는 걸 엇갈리는 설레임 속에 우리의 만남은 긴 막힌 타이밍